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설에 의하면 25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노동자, 농민, 시민 등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봄국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강제 해산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폭로했습니다. 집회에 이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1월 12일을 민중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괴뢰 당국은 120개 중대 11,0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집회장 일대에 배치하고 살벌한 폭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23일 청와대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가로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제안을 야당이 내놓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